실제 기온과는 달리 피부에 느껴지는 감각의 온도를 체감온도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공포의 대머리 레츠코프의 활약에 힘입어 불가리아가 전차 군단 독일을 꺾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 리사 마리 프레슬리와 살짝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모 탤런트가 이혼남이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체감 온도는 어떻습니까? 올라갔다고요? 155마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남과 북이 53년 7월 27일 이후 41년 만에 상호 비방 방송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체감 온도 이번엔 어떻습니까? 체감 온도가 한 2, 3도쯤은 내려갔죠. 자, 만화 영화였습니다. 스노우맨 중에서 워킹 인 더 에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대구 남구 대명사동에서 최원정 씨가 신청해 주셨는데요. 대구에 있는 만화 동호회에서 세계 만화 영화제를 구경했다고요. 거기서 이 한여름의 스노우맨을 만나셨군요. 오늘같이 정말 폭폭 찌는 찜통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은 날에는 이 스노우맨이 아주 기묘한 시원함을 안겨다시네요. 마음씨 좋고 동글동글한 아저씨를 보면서 그 무더위를 잊을 수 있었다고요. 소년과 눈 아저씨가 눈이 하얗게 덮인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하늘을 나르는 장면. 거기서 깨끗한 소년의 음성으로 흐르던 그 노래 띄워드렸어요. 뭐 이 정도면 저도 산타 할머니 소리 들을만 하죠? 원정씨 잘 들으셨습니까? 다음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행복한 음악을 들려달라고 하셨는데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파충류와 도마뱀씨 실명을 안 적어주셨는데요. 현정이, 예리, 정빙이, 정주, 소라 등 1학년 9반 친구들 모두 힘내라고 큰 소리로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자, 다음 곡이 힘날만한 곡인지 글쎄요. FM 영화음악의 열성 팬이라고 하신 부산의 민경씨가 인경씨인가요? 인경씨가 여러가지 그 스캔들을 함께 적어주시면서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제라르 드파르디유와 이자벨 아자니가 주연하고 앙드레 떼시네 감독의 영화 바로코 중에서 바로코 준비했습니다. 마리 프랑스 가르시아가 부릅니다. 너의 첫 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Now and then I feel as though I want to escape the real and take a trip to the heaven. 늘 새로운 감각 인터메초.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터정 한국 여자 김명희. 김명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명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사점에 있습니다. 더서 출판 고려원. 남의 결혼식에서 만났는데 우린 왜 사랑을 하게 됐죠?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장난스러웠던 만남보다 더 긴 여운. 폴리그램이 전하는 음악 청첩장.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폴리그램.

Any dream will do. 어떤 꿈이라도 이루어질 것이다. 와, 정말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일 축하곡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없겠죠? 서초고등학교 1학년의 고병욱 학생. 같은 서클에 있는 이선희 학생의 생일 축하해 오셨습니다. 자, 이 노래는요.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최초의 뮤지컬인 Joseph and Amazing Technicolor Dreamcoat라는 아주 긴 제목의 뮤지컬 중에서 마이클 크로포드의 노래였어요. 이 뮤지컬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요. 조셉이 아마도 아주 멋진 그 믿을 수 없는 그 꿈을 이루어주는 코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은데요. 제목을 들어보니까 Any Dream Will Do 띄워드렸습니다. 자, 앤드류 로이드 웨버. 이제 앤드류 로이드 웨버라는 이름만 들으면 현대 뮤지컬이 딱 떠오르죠. 이 Joseph and Amazing Technicolor Dreamcoat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Jesus Christ Superstar, 또 Cats, Evita, Phantom of the Opera 같은 많은 뮤지컬로 재능을 인정받고 있는 작곡가. 오늘 FM 영화음악은 그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그의 뮤지컬 그리고 음악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엮어봅니다. 자, Jesus Christ Superstar는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첫 번째 히트 뮤지컬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대히트한 그런 뮤지컬이죠. 1973년에 노만 조이슨 감독이 영화로 만들어서 또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번뇌, 창녀 막달라 마리아의 그 인간적인 사랑, 그리고 한때는 제자였던 가롯 유다의 배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되는 마지막 7일을 뮤지컬로 옮긴 드라마죠. 이 뮤지컬의 가사는 팀 라이스가 썼는데요. 최근에 디즈니 만화 영화 라이언 킹에서도 작사를 맡았죠. 이 팀 라이스와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그 뒤에 명콤비가 돼서 함께 많은 뮤지컬 명작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락 오페라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첫 번째 히트작 Jesus Christ Superstar 중에서 한 곡 들어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를 연기했던 이보느 엘리만의 노래로 듣죠. 이보느 엘리만은 원래 배우가 아니라 기타리스트입니다. 에릭 클랩튼의 백밴드에서 기타를 친 적이 있고요. 나중에는 솔로로 독립해서 If I Can't Have You 같은 빌보드 넘버원 히트곡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If I Can't Have You는 영화 Saturday Night Fever의 삽입곡이기도 했습니다. 토요일 밤의 열기요. 자, 지셋 크로이스트 슈퍼스타 중에서 이번 엘리만이 부릅니다. I don't know how to love him. I don't know how to love him. What to do, how to move him. I've been changed, yes, really changed. In these past few days, when I've seen myself, I seem like someone. I don't know how to take this. I don't see why he moves me. He's a man, he's just a man. And I've had so many men before, in very one more. Should I bring him down? Should I scream and shout? Should I speak of love? Let my feelings out. I never thought I'd come to this. What's it's rather funny I should be in this position. I'm the one who's always been so calm, so cool. No lovers who run 노랫말 중에 love나 happy가 들어간 것이라면 어느 곡이라도 좋다고 대구 동구 효목이동에서 성기혁 씨가 편지 보내주셨죠. 결혼한 큰 누나, 친구들, 부모님, 뭐, 다들 걱정해주고, 뭐, 이것저것 말씀도 많이 적어주셨어요. 성기혁 씨 잘 들으셨습니까? I don't know how to love him. 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 중에서 그 막달라 마리아 역을 했던 이보네 엘리만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앤드루 로이드 웨버는 1948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는 작곡자였고 어머니는 피아노 교사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피아노, 바이올린, 뭐 여러 악기를 다룰 줄 알았답니다. 그 동생인 줄리안 로이드 웨버, 지금 첼리스트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니 뭐 그야말로 음악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음악으로 숨쉬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셈입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17살에 영국 왕립음악원에 입학합니다. 이 음악원에 재학 중일 때 팀 라이스의 작사를 받아서 그 아까 전에 곡을 들으셨죠? 뮤지컬 Joseph and Amazing Technicolor Dreamcoat라는 작품을 완성합니다. 그때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20살이었고요. 팀 라이스는 옥스포드 법대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1년에 이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함께 내놓은 작품이 바로 Jesus Christ Superstar입니다. 1972년에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스티븐 프리어스 감독의 검슈라는 영화의 음악을 담당하게 되고요. 또 73년에는 프레드릭 포사이스 원작 소설을 존 보이트와 맥시밀리안 슈엘이 주연으로 출연한 오데사 파일이라는 영화를, 또 74년에는 지브스, 이렇게 몇 편의 영국 영화에서 계속 음악을 담당합니다. 이 지브스의 경우는, 그러니까 G-E-E-V-E-S, 이 지브스는 실패로 끝났어요. 하지만 그 2년 뒤 76년에는 잊지 못할 뮤지컬 명작이 탄생되죠. 바로 그 유명한 에비타인데요. 76년에 작곡합니다. 초연된 것은 1978년이었고요. 런던에서 초연이 됐고요. 1980년에는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대히트하면서 그해의 토니상 작품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에비타의 줄거리는 곧 그 에바 페론의 인생이기도 한데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1934년 15살의 에바는 돈을 벌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올라옵니다. 그곳에서 가수로 성공을 하고 당시에 군 장성이었던 후안 페론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51년 후안 페론이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되면서 부인인 에바는 부통령직에 올라섭니다. 하지만 곧 암에 걸려서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죠. 불우한 어린 시절을 거쳐서 아르헨티나의 부통령이자 영부인의 자리에 오른 한 여성, 이 에바 페론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뮤지컬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에비타입니다. 특히 이 에비타는 그 공연에 얽힌 아주 엄청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공연 중에 그 실제 독재에 저항했던 혁명가였죠. 체게바라가 직접 나레이션을 맡아서 당시 꽤 큰 화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브로드웨이 공연에서는 영화배우 글렌 클로스가 에바 역을 맡았었고요. 또 영화로 옮기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는 그런 외신을 받았는데요. 미셸 파이퍼가 이 강렬한 역에 캐스팅됐다고 하네요. 자, 하여튼 이 에비타 중에서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진 곡은 아무래도 이 곡이 아닌가 싶은데요. 동생 줄리안 로이드 웨버의 첼로 연주를 한번 들어보죠. Don't cry for me, Argentina. 중학교 친구 유경이, 윤선이, 재은이, 그리고 이탈리아에 첼로 유학 중인 친구 경미 얘기를 써주셨네요. 서울 은평구 가련이 동의 김은경 양. 신청곡은 아니지만 첼로 연주곡 괜찮았죠? 줄리안 로이드 웨버,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동생의 첼로 연주로 Don't Cry For Me, Argentina. 뮤지컬 에비타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이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에비타는 정말 세계적인 흥행 성공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이제 뮤지컬의 황제라는 칭호를 얻게 됐는데요. 거기서 조금도 주춤거리지 않고 에비타의 기록을 갱신하는 또 하나의 대작을 만들어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공연된 뮤지컬 캣. 1990년 5월 12일 날짜로 역대 최장기 공연 기록을 세운 바로 그 작품입니다. 이 캣츠는 그 T.S. 엘리엇의 시집에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곡을 붙인 뮤지컬인데요. 황무지로 유명한 시인이죠. T.S. 엘리엇의 그 Old Possum's Book of Practical Cats라는 시집이랍니다. 저는 잘 모르는 시집인데요. 열심히 사전을 찾아보니까 경험 많은 고양이들에 대한 늙은 쥐의 책이라는 그런 시집의 모양이에요. 자, 이 뮤지컬 캣츠는 81년에 초연됐고요. 83년에 역시 토니상을 휩쓸었는데요. 특히 이 캣츠에는 아주 다양한 음악이 삽입되어 있죠. 춤도 그렇습니다. 뭐 고전 발레, 현대 발레, 재즈 댄스까지 아주 화려했던 초대형 뮤지컬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 올라갈 고양이를 뽑는 집회가 어느 날 밤에 열립니다. 자신들을 젤리클이라고 부르는 고양이들이 사람처럼 강한 개성을 지닌 그 자신들의 각각의 모습을 보여주죠. 건달 고양이도 있고요. 마법사 고양이, 아줌마 고양이, 대장 고양이, 도둑 고양이 등등 이 수많은 고양이들이 각자의 개성을 뽐내는데요. 결국 이 뮤지컬의 마지막에 가서는 모두들 혐오하던 거지 고양이 그리자벨라가 영생을 얻는 고양이로 뽑혀서 천국에 올라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고양이는 우리 문화에서는 아주 친숙한 동물이 아닌데요. 뭐 고양이에 관한 여러 가지 속담이 있는 외국에서는 이런 캣츠라는 작품이 상당히 커다란 인기를 얻었죠. 이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사실 어린 시절에 이 엘리엇의 시에 아주 커다란 감명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결국 어른이 된 후에 미망인인 벨라리 엘리엇에게 부탁해서 이 캣츠를 뮤지컬로 만들게 된 것인데요. 이 캣츠 역시 현재 헐리우드에서 영화로 제작되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캣츠. 이 뮤지컬을 보면, 그 뮤지컬 앨범을 보면요. 그 여러 고양이들이 정말 굉장히 노래들을 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소프라노만이 할 수 있는 배역이 있습니다. 바로 거지 고양이 그리자벨라 역인데요.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리자벨라가 부르는 노래. 아마 여러분께도 가장 친숙한 곡이 아닐까 싶어요. 메모리 한번 들어봅니다. 오리지널 캐스트였던 엘레인 페이지의 음성으로 들어보죠. 'Cause every street light seems to beat a fatal. 서울 강동구 천호삼동의 김현주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뮤지컬 캣스 중에서 메모리 엘레인 페이지의 음성이었어요. 자, 이 캣스를 만든 후에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84년 뮤지컬 스타라이트 익스프레스를 히트시키고요. 이어서 85년에는 라틴어로 된 지노미사 뮤지컬 레퀴엠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레퀴엠으로 베스트 클래식 컨템포러리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팝에서부터 클래식까지 아주 폭넓은 실력을 인정받게 된 거죠.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뒤에도 그는 또 하나의 걸작을 내놓습니다. 바로 Phantom of the Opera, 그러니까 오페라의 유령이죠. 자, 이 작품은 가스통 르루의 고전인 미녀와 야수로 개작한 것인데요. 찰스 하트와 리차드 스틸고우의 가사에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곡을 붙였어요. 이 작품에서는 아주 낭만적인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베일에 쌓인 것 같은 신비스러운 어두운 분위기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곡이 그 분위기를 가장 잘 표현해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Phantom of the Opera 중에서 Phantom of the Opera 들어보죠. Phantom과 크리스틴이 함께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런던 무대에 섰던 팬텀은 마이클 크로포드고요. 크리스틴은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두 번째 아내였던 사라 브라이트만이 맡았습니다. 하이틀의 최강우 씨, 홍성명 씨 함께해 주십시오. your face, draw back in fear. I am the mask you wear. It's me they hear. My spirit and my voice in one combined. Phantom of the Opera, 오페라의 유령 중에서 Phantom, 마이크 크로포드와 크리스틴, 사라 브라이트만의 노래로 Phantom of the Opera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제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화려한 수상 경력을 정리해보죠. 우선 토니상 4번 수상, 드라마 데스크상 역시 4번 수상, 88년에는 창조적 업적상을 수상하고 영국 왕립음악원의 특별회원으로 추대되고요. 또 작곡가, 작사가, 출판사가 공동으로 수상하는 트리플 플레이상을 수상합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이렇게 그의 재능은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최근 어록을 한번 살펴보죠. 최근에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뮤지컬로는 더 이상 세울 기록이 없을 정도라 영화 쪽으로 집중하겠다. 상당하죠? 자, 뭐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는 것은 봐줄만 합니다. 최근에 그는 영화를 뮤지컬로 만드는 작업도 완성을 했는데요. 빌리 와일더 감독의 50년 영화, 글로리아 스완슨과 윌리엄 홀덴이 주연했던 선셋대로입니다. 이 선셋대로는 1992년에 뮤지컬로는 초연이 됐는데요. 이 선셋대로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환상에 빠져있는 왕년의 대여배우 우마가 윌리엄 홀덴을 총으로 쏜 뒤에 그 다음날 아침에 계단을 내려와서 창을 열고 밖으로 나가니까 갑자기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죠. 그러니까 마치 그 영화 촬영이 시작된 줄 알고 노마는 몸을 가다듬고 막 으쓱거립니다. 그러자 전 남편이자 집사인 맥스가 카메라가 돌아간다 라고 그녀의 환상을 깨뜨리지 않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 장면에 그 둘이 함께 부르는 노래 들어보시죠. The Greatest Star of All. This was done. I don't know why I'm frightened. Silent music starts to play. Happy New Year. If you're with me, next year will be, next year will be. They're bringing his head on a silver tray. She kisses his mouth, she kisses his mouth, she kisses his mouth. Mad about the boy. They'll say Norma's back at last. Madame. The cameras have arrived. Max, where am I? This is the staircase of the palace, and they're waiting for your dance. Of course, now I remember, I was so bright and I might fall. You are the greatest star of with the scene. I'm too happy. May I say a few words, Mr. DeMille? I can't tell you how wonderful it is to be back in the studio making a picture. I promise you, I will never desert you again. This is my life. It always will be. There is nothing else. Just us, the cameras, and all you wonderful people out there in the dark. And now, Mr. DeMille, I'm ready for my close-up. Sunset대로, 뮤지컬 Sunset대로 중에서 The Greatest Star of All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화광 어머니를 두신 두 분의 편지가 와 있어요. 두 분 다 어머니가 영화광이라고요. 부산 동래구 사직 2동의 이현정 양, 그리고 서울 구로구 고척 2동의 이춘옥 양. 근데 두 영화광 어머니가 약간씩 그 성질은 다르네요. 부산 동래구의 이현정 양의 어머니는 뭐 옛날 영화는 줄줄을 꿰고 계시는 분. 뭐 옛날 영화 배우들 이름도 술술 외우시고요. 뭐 모르는 게 없는 분이고요. 이춘옥, 서울 구로구 고척 2동의 이춘옥 양의 어머니는 현대 영화들도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 딸과 함께 토론을 하시면서 보시는 아주 세련된 어머니시라고요. 이춘옥 양은 어머니 생신도 축하해 오셨는데요. 신청곡은 이현정 양의 신청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어머니가 신청하신 곡이라고요. 마린 리먼러 주연의 영화죠. 돌아오지 않는 강 중에서 돌아오지 않는 강, The River of No Return. 마린 리먼러의 음성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강의 주제가 마리는 몰로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중에서 타라의 테마로 듣죠. 중국 영화 음악 CD는 대구의 딸부잣집 넷째 딸, 달서구 상인동의 박혜정 씨께 드리면서요. 오늘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